바람 타고 스며드는 신문 파리 아이의 새벽 알리는 소리 잠 깨는 불꽃에 이슬 돋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을 생각하리 눈부신 백만의 빛 바퀴 없는 마차를 타라 명동조 금우교동조와 보장마차 어떠냐 뜨거운 도시지만 차고 맑은 샘물을 찾아 손누님 차라리 텅 빈 머리를 털어내기보다 온몸으로 얘기하리요 자그마한 소리로 욕하기보다는 내 커다란 소리로 노래하리 이리 저리 둥실 뭉게 구름처럼 약하고 창백해 보여도 벌거숭이 그대로 자그만데 집어타고 갈매길 잡으러 갓 돋는 잔디에 누워 뽀얀 곰상에도 잠겨 미소를 띄워보내리 해맑은 어제 드높은 내일 보이야 설레이는 환상과 달려오는 너의 눈빛 퍼붓는 빛 속에 맨발로 걷고 싶어도 인생을 생각하리